되겠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생각해줄래 이제는 놓지 않을게 너를 울리러 내가 바보라서 너를 보내면 내가 부족해서 널 지우려 했던 그런 나를 용서해줘 나 제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널 보면 눈물이 나를 바보로 만드는 너의 혹시라도 네 맘 편할 때 내가 서 있을게 baby 준비했던 이별이 나에게는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파 시간이 지나도 아직 너를 보내기에 보내기에는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언제부턴가 뭐랄까 소중함이란 거 잃어갔잖아 근데요 그때요 우리 함께였던 1분 1초가 눈부시게 아름답던 예쁜 미소가 그리워 네 맘에 꼭 닿길 내 슬픈 기도가 이 빗속을 지나 혹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아파 네가 떠난 지금이나 너무 아파 뭐가 이리 힘든지 매일 밤 난 너를 생각해 하루라도 안 하면 내 맘이 불안한 걸 너는 아니